H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을 기점으로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양대 학우분들의 심리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던 우리 가게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이동할 예정이랍니다. 가게에 다녀간 이후로 심리적 고민을 해결했다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한양대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예정이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충격적인 소식도 마저 들어볼까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타로풀이에 집중하시느라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가게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게 어딘가에 비밀스러운 존재가 숨어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이 타로 가게의 마지막 날인 만큼 그 비밀을 밝혀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진짜 마지막 타로 카드를 뽑아봅시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다면 가게 속 비밀의 존재를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오헬로스 솔저 포잇 킹 There will come a soldier who carries a mighty sword He will tear your city down Olay, Olay, O Lord Olay, Olay, Olay, O Lord He will tear your city down Olay, Olay, O Lord There will come a poet whose weapon is his word He will slay you with his tongue자, 그럼 오늘의 타로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신이 난 듯 깔깔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손에는 심부름거리처럼 보이는 우편물이 있고 반대편 손에는 맛있는 사탕이 한가득 쥐어져 있네요. 심부름이 끝나면 사탕을 맛있게 먹어도 된다는 미션을 받았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 꼬마 친구는 달콤한 사탕만 보느라 온 정신이 팔려 있네요. 걸으며 옆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땅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앞에 보니 엄청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요. 5초 뒤면 꼬마와 세게 부딪힐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사탕이 아닌 앞을 보며 걸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이 카드는 우리가 그동안 가게 속 비밀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로 그림 속 꼬마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명백히 존재하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름을 가진 심리적 효과죠.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실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들은 학생들을 각각 3명으로 나눠 한 팀은 흰 옷, 다른 팀은 검은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죠. 피험자들에게 검은 옷 팀은 무시하고 흰 옷 팀이 패스한 수를 세게 했고 영상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혹시 선수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경기 중에 보았나요? 사실 이 영상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가슴을 두드린 후 퇴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러나 흰 옷 팀의 패스에 집중한 나머지 피험자들의 절반 정도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타로가게에 있는 비밀스러운 존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알아채지 못한 여러분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전국 드리머스. 아까 매번 타로프리를 담당하던 심리학자 저 성재훈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진 않으셨나요? 아마 눈치채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늘 그랬듯 타로프리에 집중해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남녀 불문, 국적 불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사람이 아니라도 물건이나 동물, 그리고 가상의 존재까지도 우리 가게의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 심리학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왔던 것일까요? 바로 우리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이 가게의 직원이고요. 사장님은 따로 계시거든요. 사장님은 특별한 존재로서 늘 제 뒤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저에게 해결 방안을 전달하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겪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량끼리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끼어드는 것을 못 봤다고 우기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물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거나 차선의 배치상 다른 차가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상대 차량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이 특정 사물을 향하지만 실제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무주의 맹시 혹은 주의력 착각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 소스 원 아웃 구조예요.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여서 멀티태스킹이 어렵죠. 운전이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리핀, 카일 레이놀즈, Best is yet to come. Pretend and I know where to go. Now I'll bend and I'm breaking the mold. Searching for hope, out on our own. Don't know what comes next, haven't been there yet. But we feel the weight on our shoulders. It's a wild ride, only got one life. And we'll take on whatever it throws us. Always living on the run. Never setting with the sun. Our hearts have broken and they've loved. But we're still young. And the best is알로 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알로 호모라 시간입니다. 잠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 호모라를 통해서 마음속 문을 열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의 정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 감시자들을 소개합니다. 영화 감시자들은 경찰 감시반을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내용인데요. 감시반의 황 반장이 신참을 뽑기 위해 하윤주라는 인물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주는 탁월한 기억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테스트 중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요. 하지만 시청자인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 윤주와는 다르게 우리가 보는 것을 100%로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즉 개인의 주의력에 따라 자신과 관련 있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진 윤주의 능력이 약간 부럽기도 신기하기도 한데요. 과연 황 반장과 하윤주는 모든 기억과 단서를 동원해서 범인을 쫓을 수 있을까요? 우주와 파라솔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오늘이 가게 마지막인 만큼 가게 뒤편에서 여러분들의 심리적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비밀스러운 존재를 직접 만나볼까 하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주인 김나연입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타인에게 베풀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늘상 저에게 강조하시면서 해당 신조 아래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베풀고 헌신하는 행위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득을 취하는 건 결국 다른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그토록 애썼는데 정작 나에게는 기껏해야 뿌듯함이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봉사나 나눔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는 재훈 씨도 동의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서로 돕고 살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평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봉사와 나눔이 갖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알아버린 이상 좋은 것은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오래 살기를 바랐거든요. 실제로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노년층 부부 4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은 총 134명이었는데 친구, 친척, 이웃, 배우자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장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건강이나 관계의 질처럼 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다른 영향력을 배제하고도 나눔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저도 해당 실험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심리학자들은 낮은 사망률과 기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정확한 요인을 식별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향한 헌신으로 생긴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 사실인 셈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누군가를 도우며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약으로 저희 타로 가게에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학우분들이 계시는데요. 베풀면 건강해진다 라는 신조 아래 저는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 이후 훌쩍 떠날 예정입니다. 저의 가게는 비록 환양대를 떠나지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이들에게만은 언제 어디에서인가 불쑥 하고 보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마주쳐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우연히 만났을 때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저희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가 잊히지 않는 한 우리 가게는 영원히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박세준,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편 김나연이었습니다. HUBS